말이라면 oh, oh. 눈을 감고 가슴속에 맴도는 노래소리 귀 기울여봐 oh, oh. 모두가 다 똑같이 틀에 박혀 산다 해도 눈이 부신 햇살처럼